어느 그보다도 빨리 오늘 일이 가면 같아. My life is up in a movie, out of time. 해 뜨는 곳으로 달렸어 every single night. 누구의 내일에 갚았던 것도 같아. 세상이 너무 컸던 그 손은 keep on running all day night 잡아뜨려 friend running stop it I'll be in the air plan on 전 세계로 rock on I'm made my own ladder 내 반응을 받는 건지 놓쳐 버린 흔적이 don't know what to do but am I living this way 왜 나만 더 비시간 가속인 걸까 I can't hold you I can't hold you Inside.